오늘은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곧 이 말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건 동물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동물도 태어나서 그냥 먹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서 먹고 또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벌은 돈으로 또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 동물하고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뭔가 좀 의미 있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막 간혹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명사전이라든지 혹은 역사 교과서에 내 이름 한 줄 남겨지면 좋겠다. 이 역사 교과서에 내 이름이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아마 가끔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끝이 나면, 기독교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 그 역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교과서에 실린 우리의 이름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교과서 보고 배울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더 한 발짝 더 나간 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세계인명사전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면 필요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물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비록 내 이름이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벌써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왜 그리 사건들이 많은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우리 그 말레이시아 항공이 벌써 두 대나 추락하였고 또 얼마 지난주에는 대만 항공이 추락하였고 또 알제리 항공이 추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때에 저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예수 믿고 죽었으면 다행인데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은 없을까?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당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올 초에 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다른 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딱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쓰임받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정말 열방의 불로 쓰임받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꿈꾸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과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하다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전혀 무가치한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려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꿈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그 배운 학식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꿈을 꾸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활약할 때는 성경적으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고 사사라는 리더가 가끔씩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죠. 이 기도원이 살 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때였습니다. 옆에 나라 미디안이 근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하면 쳐들어와서 그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 시대 때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그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신이 조금만 똑바로 박힌 자라면 그렇게 미디안에게 시달릴 때에 우리 민족의 그 주권과 우리 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뭔가 일어나야 사나이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은 급장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자기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밀 타작은 보통 오픈된 그런 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혹은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자기의 이웃들이 알고 나눠달라고 할까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급쟁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습니다. 그가 특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숨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인재를 스카우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백처럼 그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왔을 때에 기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죠.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 그 기도원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히 뛰어나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내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것이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양털 뭉치를 땅에 두고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는 이슬에 젖고 주변의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슬이 내리면 전체적으로 내리지 그 양털 뭉치만 이슬이 안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 안 되는 것을 기도원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뭉치만 젖고 바닥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짰을 때 물이 줄줄 떨어질 정도로 양털 뭉치는 젖어 있었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는데 기도는 워낙 급장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는 바짝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바짝 주변 땅은 축축하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두 분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자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무뚝대고 급쟁이를 야 너 나를 위해 좀 이래라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보내시는 게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죽을까봐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내가 사용해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손을 주머니에 여기 옷에 넣어봐라. 손을 주머니에 넣으니까 빼니까 문둥병이 바른 거예요. 금방. 자 다시 넣어라. 문둥병이 바란 손을 다시 옷에 넣으니까 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능력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앞으로 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가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합 왕과 아합 선지자 850명과 세기의 대결을 펼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엘리야를 850대 1의 싸움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사르밧 가부와 함께 몇 년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담이 없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먹어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가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기도하고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이제 아합 선지자들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마련한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가 오늘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벌입니다.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약대들도 너무너무 많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도원이 싸우러 나가자 하니까 모인 사람이 고작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어요. 수십만 명 앞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이 많다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1차로 두려워서 뜨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2천 명이 몰렸는데 두려워서 뜨는 자 너희들은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중에 2만 2천 명이 3분의 2가 그냥 잘 됐다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겨우 뭐 만 명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 명도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보니까 물 먹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엎드려서 먹는 사람. 한쪽은 300명이고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택하여서 나머지는 필요 없다.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사기 7장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300명,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여러분 300명이 특별한 용사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정예부대 300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봐라. 저렇게 물을 마셔야 전투에서는 전투할 때는 저런 주의 있게 뭐 물을 마셔야 된다든지 뭐 희한한 해석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물 먹는 모습에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공대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 300명을 뽑아서 정예 부대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전술을 펼치려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전투에서 한 일은 300명이 한 일은 항아리 들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그냥 적진을 향해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항아리 하나 들고 그 안에 횃불 넣어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뽑아서 해도 되는 겁니다. 300명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명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것을 딱 보시니까는 300명은 이렇게 마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300명이 작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랬을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아서 아직 안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며 왜? 3만 2천 명이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더구나 3만 2천으로 수십만을 이겼으니까 이건 대단히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300대 수십만이면 이건 적어도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의 방법이 항아리 들고 횃불 넣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와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고 나와 미디안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도 많다. 만 명도 많다. 300명. 그 300명은 특별한 300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300명입니다. 그냥 작은 수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무기와 더 훌륭한 전략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다. 오직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밖에는 없다.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여전히 뭔가 믿을 만한 것들을 손에 쥐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기대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많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아직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 그때는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최초의 선교사로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아가지고 인도에 수많은 그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인도의 여러 지방의 그 방언들과 그 다음에 그 방언들을 익히고 또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내고 또한 중국어 활자까지 제작하여서 중국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인도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을 번역했고 그뿐만 아니라 벵갈어로 신약을 번역하고 인도 지방마다 언어가 다른데 그 일일이 그 지방 문법책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날 이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곳에 불이 났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어요.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리포트를 쓰고 뭔가 문서 작업을 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라도 있어서 뭐 어떻게 복원하고 또 쉽게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어요. 다 일일이 손으로 어렵게 적은 20년 동안 모아놓은 그 작업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허탈감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는 몇몇 안 되는 동료 선교사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불난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 소식이 조국인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국의 젊은이들이 각성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500명의 선교사와 전문가, 성경 번역의 전문가가 인도로 와서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했던 작업을 단 2년 만에 다시 정상 복구를 하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500명과 전문 번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인도에서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년 동안 한 이 일이 헛수고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포기하고 인도까지 와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작업해놓은 것을 어떻게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기도함을 기다릴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인도에는 더 이상 윌리엄 캐리 혼자만 몇몇으로는 선교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백 명의 영국의 젊은이들을 인도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했던 작업도 2년이지만 20년 동안 한 것을 2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신뢰만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친한 사람이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친한 나사로는 더 고쳐줘야 되지 않아요?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죽고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나서야 나사로 집에 나타났습니다. 나사로 그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스럽겠죠. 왜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지? 지금은 사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냥 병든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그 정도의 예수님밖에 우리는 믿지 못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한 손에 히든 카드를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한 손에는 히든 카드를 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지. 그런데 안 되면 이 히든 카드를 사용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입에서 고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해주시면 좋고 뭐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시면 내가 하지, 내 히든카드 사용하지, 이런 분은 기도 안 해요. 왜? 자기가 믿는 히든카드가 있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뭐 좋은 거고 안 해주셔도 굳이 뭐 내가 뭐 내 방법대로 하지.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내어놓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뭐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뭐 안 이루어져도 특별히 내가 뭐 답답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안 이루어져도 특별히 내가 아쉬울 것도 답답한 것도 없는데 굳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구해야 됩니까? 힘 다 빠질 때 구해야 됩니다.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힘 빠졌을 때 구해야 들어가면 그 사람 머리카락만 잡고 당겨도 술술 따라옵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발부둥치고 있을 때에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 빼야 살 수 있습니다. 힘 빼야 살고 내가 힘 빼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힘 빼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케르케고르의 말이죠.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른 의도에서 케르케고르가 하였던 말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대 절망해야 된다. 절대 절망을 통하여서 절대 희망 대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게 이 책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희망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절대 희망 대신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케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죽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 대신 절대 희망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직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힘 뺄 때까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힘 빼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때에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열방을 비추는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철저히 절망하세요. 그 절망 속에서 희망 대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만 2천 명, 내 삶 속에 기대하는 2만 2천 명을 빼내야 됩니다. 9,700명도 다 빼내야 됩니다. 철저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되어지는 순간까지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기대하고 있는 히든카드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절대 희망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